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마요 봄아프리카 운동 우간다 전국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미얀마 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이 최근 발표한 담화들에서 조선을 자주자립자위의 강의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시었으며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